라디오인지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아,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굿 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January the 19th is Tuesday. DJ 이근철 부드럽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전생 제가 떨고 있나요? Am I shaking and trembling?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 평화가 위험받는 정말 the most dangerous year they say. Yes, Iran and Saudi Arabia tensions, ISIS, Putin, Kim Jong-un, and even Donald Trump. You know, analysts predict that 2016 could be one of the most violent and unstable years ever. 정말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옵니다. Well, the very wise and experienced Nicolas Cage, Hollywood movie star, he said, "The end of the world is on people's minds. We have the power to destroy or save ourselves. But the question is, what do you do with that responsibility?" 아하, 이 세계를 파괴하거나 구할 수 있는 건 사람들 마음에 달려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부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Here we go. We start the program today with Opus and Live is Life. 네, 방금 듣고 오신 귀에 익숙한 거군요. Yeah, that's a pretty good performance song, yeah? Live concert, Opus with Live is Life. 네, 뭐든지 뭐 생으로 하는 게 이렇게 예, 아주 멋지고 살아있는 거다. Mm-hmm. 실제 공연 같은 느낌이 쫙 들잖아요, 그죠? Yeah, probably a good song to jump up and down to. Life is life! Yeah. But I thought they said life is life. You know, in a live concert, they can say anything they want to. They 네. probably do mix it up a little bit. 네, 뭐 중간에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노래 제목이 Life is Life인 줄 알았어요. 근데 Live is Life군요. Mm-hmm. Didn't know that though. 자, 손편지와 선물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셨나요? Ooh, well, this comes from GMP'er 한송이. 네. 자, 안녕하세요, JJ쌤들. 본방을 놓치면 팟캐스트로 꼭 다시 듣고 있는 열렬 GMP'어입니다. 2016년에도 쌤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Ooh, wow, thank you so much and happy new year to you, of course. 작은 선물 아니고요. 예전에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뭐 마들렌드 마카롱 잔뜩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작진과 함께 제작진 더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너무들 맛있게 드시니까 저희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둘 다. Thank you so much. 네, 정말 한송이 가족 사랑도 항상 한송 이렇게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한송이 이름도 예쁘시고 그다음에 잘 만드시기도 하고 GMP에서 마련한 선물 드릴게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very nice. 이렇게 손편지 보내고 싶은 분들 받는 주소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EFM Good Morning Pops 앞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Mm-hmm. 아니면요, if you want the fast track, then visit any portal site and visit our homepage. Sure. Now on the internet, if you find the GMP homepage, you'll notice at the top of the screen in the menu, you can see this. It says, Join GMP now. 네, on this tab, you can put up anything you want, right? Yeah, tell us what's happening in your school life, your work life, your family life, anything at all. You can ask questions, request songs, just talk to us. 맞습니다. Share your stories with us. Sure. 그럼 오늘 GMP 예습 시간인데요. Our angel is waiting for us with special expressions. That's right. Good morning and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여러분, 제이민이 왔습니다. 비몽사몽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힘내시고요.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놓치지 마세요.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Let's get it started. It doesn't sound good.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Doesn't sound good. I turned the radio on. 난 라디오를 켰어요. I turned the radio on.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그 친구 어디를 가든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의 굿모닝 팝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Muchas gracias, Jaemin. Thank you so much. GMP'ers, stand by.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Screen English.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is to liste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Good. 이들의 영화 초대형 action blockbuster movie starring Tom Cruise. Oh, yeah. 네, 맞습니다. 자, 바로 Rogue Nation인데요. 2015 작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멋진 액션이 돋보이는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Well, today we can look at our movie episode in our GMP books on pages 136, 137. 네. 자,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somebody trying to push the some kind of button or what? Yeah, you know, in this high-tech modern world, security measures for getting into buildings or rooms very often have like fingerprint codes or eye scanners and voice scanners, all of this.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intelligent building이라고 해서 yeah. 거기 가면은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요. 뭐 망막 스캔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voice recognition, 그 음성 yeah. 인식도 해가지고 가서 들어갈 때 막 다 확인하잖아요. I had a very funny experience with intelligent buildings. Mm-hmm. I was visiting another country. Mm-hmm. I won't say which one. Uh-huh. And I went to a new building. It was called intelligent building. And uh-huh. the first thing I noticed was it was empty. Nobody was in there, and I thought, oh, that's not a good sign. Okay, intelligent building, but no intelligence yeah, inside. Kind of scared me a little bit. Oh. Yeah. 좋습니다. 자, my conclusion, you know what? What? The building itself got rid of everyone. Got rid, yeah. We don't need you. Because it's intelligent. Yeah. 자,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 제가 I'm going to give you the background story first. Mm-hmm. 일사가 에단의 활약으로 얻게 된 디스크를 가지고 도망치죠. 불행 중 다행으로 벤지가 그 디스크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로 봉인돼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산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궁수 있죠? 제레미 레너, 그죠? 브렌트 그리고 벤지까지 세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영어로 오고 갈 테니까 한 단어라도 들리는지 도전해 보세요.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It's a red box.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state secrets. Doesn't sound good.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You're not getting into that thing unless you have fingerprints, retinal scan, and a voice phrase spoken by a specific individual. 네, 음악이 심상치 않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did you catch? Well, they're talking about the British government. 네, 들렸고요. 그 다음에 Doesn't sound good 하면서 아까 제이민스가 줬던 표현도 들렸습니다. Yeah, yeah. Also, I heard some expressions like we mentioned already when you see police movies uh-huh. or spy movies. They mention fingerprints. 그렇죠. 무슨 scan도 나왔고요. Some kind of scan. Uh-huh. Yeah, interesting. 좋습니다.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이선이 얘기합니다. 이건 레드박스야. 영국 정부가 국가 기밀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랬더니 브랜트가 이 나쁜 소식처럼 들리는구만. 그랬더니 벤주가 얘기하죠. 아이 그 말은 이 파일을 세 단계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 특정 개인의 지문 그리고 망막 스캔 목소리 인식까지 거치지 않으면 그 파일 접근할 수가 없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설렘을 갖고 도전합니다. The next round. Sound and vocab tips. It's a red box.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state secrets. Doesn't sound good.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You're not getting into that thing unless you have fingerprints, retinal scan, and a voice phrase spoken by a specific individual. 네.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요. Please, okay? Stay on the left side page. 이건 red box야. 그러니까 빨간 상자란 얘기잖아요. 그죠? Yeah, it is a red box. 네, it is a red box. That's right. 네. I was thinking of a good spy name for this red box. 어? 홍함. Ham, when you get married, ham, box. 아, 빨간색에 우리가 ham 할 때 홍함. 아, 뭘 한자를 쓰고 계세요. It's spy language. It's a red box. 알겠습니다. Bum, bum, ba-dum, bum, bum. Your code name. You know, red box. Think about this. You know, in high-level government activities, they travel around, they deliver messages, they have different people who can give secret items to different governments. Well, in this case, in the story, they're saying, it's a red box. That means, 잠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말은 British government죠. 영국 정부가 네, 바로 국가 기밀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그럼 사용하다는 뭐예요? Uses. Uses죠. 그러니까 사용하다. 그런데 아주 국가적인 비밀이니까. Shh, national secrets. Top secret을 넘어서서 national, 국가의 기밀이에요. Yeah, national meaning government. 그러니까요. 그래서 yeah. 국가나 정부의 그런 기밀을 운반하다. 뭐 carry 써도 되지만 여기에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transport하고 쓴 거죠. Exactly right. Transport. 다시 한번.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national secrets. 했더니 브랜트가 얘기합니다. 아, 이게 좋게 들리진 않는데. Yeah, doesn't sound good. 예, 그랬더니 벤즈가 얘기합니다. 아유, 그 말은 이 파일은 세 단계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지. 암호화시키다 할 때 암호화시키다가 뭐예요? Encrypted. 맞습니다. E-N-C-R-Y-P-T고요. 거기다 ED가 붙으면 그렇죠. It is encrypted, 암호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Yeah, encrypted, as you mentioned, meaning it's given a secret code. Mm-hmm. In fact, this is super secret, mm-hmm.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세 배로란 뜻이죠. Yeah, yeah, 네, yeah, 그러니까 yeah. 세 가지 단계로 그렇게 encrypted,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들어간다니까, 이 안으로, 파일 안으로. Mm-hmm. You don't get into that thing. 네, you can open the file. Right. 네, you can look at the file. 이렇게 다 쉬운 단어 바꿔 쓰셔도 돼요. Mm-hmm. In this case, you can't open the red box mm-hmm. or you don't get into that thing. If you don't, 뭐뭐 하지 않으면 that means the three things are necessary. Mm-hmm.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당연히 지문. Fingerprints. 네, finger 다음에 print만 쓰시면 되고 S에서 fingerprints. Yes, fingerprints. 그 다음에 망막 스캔. Ooh, interesting. Eye scan. Eye scan에도 되지만 어려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Ooh, yeah, this word is referring to the eye. Retina, mm-hmm. in this case, retinal, mm-hmm. R-E-T-I-N-A-L, retinal scan. 네, 그래서 retinal scan에서 망막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디스플레이를 볼 때 무슨 디스플레이라고 어떤 회사에서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로 연결하시면 쉽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Mm-hmm. Retinal scan. 네, 그리고요. 어떤 음성, 어떤 구문이 있는 거죠. Oh, yes. A voice phrase.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말해지는 거예요? Spoken by. 네, 특정한 그런 개인. Ah, yes. A specific individual. 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문구를 이야기했을 때 반응한다는 거고 동시에 망막 스캔도 해야 되고 거기다 지문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삼중으로 triple. Exactly right. Triple encrypted. 맞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덮어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건 red box야. It's a red box. 우리 존슨한테. Okay, new name. 이건 yeah. 홍암이야. It's a red box. 자, 그 다음에 영국 정부가 국가 기밀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사용하다 use랑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transport 이용해보세요. Yes.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national secrets. 네. 그랬더니 이거 좋은 말처럼 들리진 않는데 말이야. Doesn't. Doesn't sound good. 그 말은 이 파일은 세 단계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triple 이용해보세요.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네, 그래서 이거 절대 못 들어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이용하시고요. 들어간다, get into. You don't get into that thing unless you have. 하면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지문, 그 다음에 망막 스캔, 목소리 인식. Fingerprints, retinal scan. And a voice phrase. 그렇죠.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는. spoken by a specific individual. 네, 이게 뒤가 길면 그냥 retinal scan 대신에 eye scan 쓰셔도 되고요. Yeah, you're right, Jake. It does sound like a complicated sentence, and it is because they're trying to give you that feeling it's difficult to open the box.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마무리해 볼까요?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t's a red box.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state secrets. Doesn't sound good.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You're not getting into that thing unless you have fingerprints, retinal scan, and a voice phrase spoken by a specific individual. 네, 오늘의 key expression. Doesn't sound good. 물론 it doesn't sound good에서 it이 생략된 거죠. Mm-hmm. 네, 그러니까 그 좋게 들리지 않는데 라는 얘기죠. No. Doesn't sound good. 세 번 확인. Doesn't sound good. Doesn't sound good. 네,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아, 여러분 지금 소리 질러주시면 이 표현 하나로 오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Shout out loud, get your confidence back, and stay happy for the rest of the day. Sounds good.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 괜찮은데 sounds good. 다 yeah. 반대말이 뭐예요? Doesn't sound good. Okay, your turn. 아유, 소리가 좋을 때는 말이야. If you like the sound of it, then it sounds good. If you don't like it, it doesn't sound good. Doesn't sound good. Okay, one more time, 젊은이. No. Doesn't sound good. It doesn't sound good. No way. Let's get married. No, doesn't sound good. 이럴 때 쓰는 거야, okay? 이걸 살신 성인이라고 하지, 다시 한 번. Doesn't sound good. Okay, but it sounds good to me. 세 번 확인. Doesn't sound good. Oh, brother.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우리말로 아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닌데 소식이란 단어 꼭 뉴스 안 써도 돼요. 다시 한번. No, doesn't sound good. 다른 말로 하면 it doesn't sound good. That means something negative. Exactly. Think of the word problem. Mm-hmm. Oh, that sounds like a problem. That sounds like a problem. That Uh-oh. Sounds like we are in trouble. Oh, no. That sounds like a problem. 다 섞으셔도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 그게 들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No. I don't like the way that sounds. I don't like the way that sounds. 그것이 들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I don't like the sound of it. 익숙해도 sure.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I don't like the way that sounds.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대화 내용 go and check it out. It's a red box. The British government uses it to transport state secrets. Doesn't sound good. Meaning it's triple encrypted. You're not getting into that thing unless you have fingerprints, retinal scan, and a voice phrase spoken by a specific individual.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 이어질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Oh, how about a tune from Fastball? It's called The Way.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스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Tell me you love, I wanna be loved. 잉글리쉬 GMPPO Happy Morning Tune Time Pops English. 자, Lisa Loeb의 Stay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at's right. Now we've already told you that the song Stay was actually used in a movie as part of the soundtrack of Reality Bites back in 1994. 199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청춘 스케치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목, 그쵸? 그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인데요. Reality Bites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꿈속에 있다가, 그죠? 예, 그래서 Reality Bites인데요. 감독이 재밌어요, 감독. Mm-hmm. Who's the director? Who was? The director? Ben Stiller. I just call him director. Hey, come on. Ben Stiller? Yeah, Ben Stiller. Oh, really? 예, 어, 영화배우 벤 스틸러가 이걸 또 만들었어요, 그죠? He's a talented man. 예,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Well, today the lyrics can be found on page 138. 138페이지 들려주세요.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네, 좋습니다. 자, 가사를 아시면 좀 더 느낌이 확 오겠죠? Well, let's look together then. Join us again, page 138. These are the lyrics. So, I turned the radio on. 네, turn something on.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킬 때 지금이야 뭐 스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려서 많이 켰잖아요. 돌려서. Mm-hmm. 그래서 turn something on 하면은 그렇죠. 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So I turned the radio on. I turned the radio up. 네, 재밌는 거는 계속 돌리다 보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소리가. 그래서 turn up. 그러면 mm-hmm. 반대말은 뭐예요? turn? turn down. 그렇죠. 그럼 소리를 줄이다, 무엇인가 볼륨을 줄이다. turn down the volume. So I turned the radio on. I turned the radio up. 네,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크게 높였어요.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아니, 이 여자가 내 노래를 부르고 있네. A song that I enjoy was being sung. And uh-huh.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그렇죠. 예, 사랑에 빠진 lovers in love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run away, 멀리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run away는 도망가는 거니까.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the other won't stay, 머물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른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인은 또 울고 있는 거죠. Yeah, happens all the time. 자, 좋습니다. 뭐, from your past experiences? Past, present, and future. 미래에도 그렇겠죠, 그렇죠? Sure. 자, 난 라디오를 켰어요. I turned the radio on. I turned, 과거니까 turned, turned the radio on. Mm-hmm. 이거 기억하시면서 let's take a listen again. Stay는 Lisa Loeb이 1990년 인디밴드죠. 네, Nine Stories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Yes, and as we mentioned yesterday, this song was introduced to the movie world by actor Ethan Hawke. 그녀와 친구 사이였던 Ethan Hawke가 우연히 Stay를 듣게 됐고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의 감독 Ben Stiller에게 적극적으로 이 노래를 추천하면서 OST로 수록될 수 있었다고 하죠. Yes, now you know the song as it became more and more popular, it became a big hit and she was able to write a big contract with a big record label mm-hmm. and she released her debut album called Tales back in 1995. 네, Tales에서 네, 바로 근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게 네, 이번 그 백 3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는 no fairy tale. 어. 예, 거기 딱 되어 있기도 하네요. 그죠? Yeah, life is not easy. No fairy tale. 예, 동화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Stay의 오늘 가사 부분 내용은 다 아시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before we sing together. Okay. John's gonna help you with those. So I turn the radio on. I turn the radio up.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네, 좋습니다. 아, 뭔가 툭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들리긴 하지만 포인트는요. 여기서 다섯 줄인데 세 줄 두 줄이고요. 이게 약간 읊조리는 스타일이에요. 멜로디가 확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Sing together. Turn the radio on, turn the radio up,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여러분. So I turn the radio on, I turn the radio up, and this woman was singing my song.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여러분. Lovers in love, and the others run away.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불러봤는데요. 가사, 예, 뭐, turn it on, 예, turn it up,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Mm-hmm. Key expression again. I turned the radio on. I turned the radio on.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Well, turn it up, of course, and listen to Lisa Loeb singing her song, Stay. Achimul, 그리는 남자, 이현유 씨. 연못 근처에서 산불이 커다랗게 날 뻔했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산신령에게 달려갔다고 하는데. 에, 산신령님, 저 왔어. 아, 거기 계세요. 얼른 나와보세요. 하! Yo, hello, 현유. 에, 산신령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분 없으시고요? Oh, you heard the news? Well, I'm okay. Don't worry. 아니, 대체 이 불이 왜 그렇게 크게 날 뻔한 거예요? Well, actually, 장군, you know. 장군이요? 아휴,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아, 그 친구이 어디를 가든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No, no, no. Actually, 장구 gave me ramen as a gift. 예, 그런데요. Well, then I tried to boil the ramen, and oh my, big mistake. 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장구가 아니라 이 산신령님이 불을 낼 뻔했다는 거군요. 하. Yes, yes, it was my fault. 아, 괜히 장구를 의심했네. 아, 뭐 암튼 이 겨울에는 건조해서 이 다른 때보다 불이 나기 훨씬 쉬우니까요. 에, 불을 사용하실 땐 무조건 조심 또 조심. 아시겠죠? Yes, yes, I'll be more careful. 야, 신년에 이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푹 좀 쉬세요. 아,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차차.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공트에서 만나본 표현 기억나세요? 그 친구 어디를 가든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Mm-hmm. 그러면 그는? He. 항상. Always. 어려운 단어 없어요. 만든다. Makes. 문제. Trouble.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Wherever he goes. 보세요. 어려운 단어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하든 이게 바로 오늘의 패턴이에요. Mm-hmm. 자, let's put them together. 그 친구, 아, 어딜 가든 꼭 문제를 일으켜.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네, 요거 여덟 번 연습해 보세요. 이름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On what page? Well, today our practice sentences can be found on page 140. 네,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힌종이 준비하시고요. 포인트는 공부가 아니고 숙제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데 미리 나와 있고 옆에서 JJ Brothers가 도와주는구나. Here we go. Number one. 어디를 가든 그 친구 항상 말썽이야. 말썽은 뭘까요? Makes trouble.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나는 어디를 가든 꼭 변화를 이끌어내지. 어려울 것 같지만 make a difference. I make a difference wherever I go.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머물지 않고 꼭 변화를 만들어낸다. 자, 세 번째는요. 난 어디를 여행하던 꼭, 그쵸, 현장을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see the sights. I like to see the sights wherever I travel. 여행 가서 책 읽고 쉬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문화를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험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현장, 뒷골목, 시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죠? Oh, by the way, Jake, regarding this word sights, in fact, there are two options. You see in your book there, S-I-T-E-S, which means locations or places. Yeah. You may also say S-I-G-H-T-S, meaning things you can see. Both are correct. 맞습니다. 그래서 sights라고 할 때 우리가 sight 발음이 sight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요. 볼거리란 뜻도 있고 우선 현장이란 뜻도 있고요. I like to see the sights wherever I travel. 나는 어디로 운전을 하던 교통 상황이 엉망이야 진짜. 내가 운전하면 traffic is a mess. Traffic is a mess wherever I drive. Do you drive with your tons of friends? Well, no, but I keep my eyes closed. That's a problem. Yeah. Wherever you drive, you make trouble. Oh, that's true.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어디를 보든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잖아라고 해서요. In a rush. Oh, yes, the 8282 syndrome. 빨리. Yeah.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어디서 쇼핑하건 뭐 가격 요거 비슷하던데. 그래서 wherever you shop. Oh, yeah, yeah, yeah. Prices are similar wherever you shop. 네, 어떤 건 확 다른데 비슷한 것도 있고요. 일곱 번째, 어디에서 주문을 하던 배송은 가능하다니까요. Wherever you order from. Mm-hmm. Delivery is possible wherever you order from. 마지막 8번, 어디에다 물어보던 대답이 똑같다니까요. The answer is the same.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하,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A, wherever, B. One more time. A, wherever, B. That's correct. 어딜 가든 할 때에는 wherever he goes.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말썽꾼.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Next one, number five, people versus you look.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서둘러요.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Next one, last one, give it a try wherever I ask.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똑같은 대답.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Nah, we are given three photos. Indeed, on page 141, if you look at the first photo, it appears some gentleman has a small megaphone, but he's being quite noisy. 네, 그 친구 어딜 가든 꼭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영어로 도전. Tom is a rabble-rouser.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Tom is a rabble-rouser.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Tom은 대중선동가야. Tom is a rabble-rouser. R-A-B-B-L-E 하이픈 하시고 R-O-U-S-E. Rouse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Yeah, rabble. I like this word, rabble. R-A-B-B-L-E. Mm-hmm. It makes me feel like noise and confusion. 네. Oh, Tom is a rabble-rouser. 네, 잠깐만 들쑤신다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Tom is a rabble-rouser. 아유, 그 친구 어딜 가든 꼭 문제를 일으켜요.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자,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Oh, that's a cityscape. 맞습니다. 근데 lots of traffic, I guess, at night. Yeah, nighttime. Oh, look at that. People going everywhere. 네, 어디를 보든 사람들이 서두르잖아. 영어로 도전. We live in a fast-paced world.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We live in a fast-paced world.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지라고 했어요. We live in a fast-paced world. 네, P-A-C-E가 행보나 속도를 이야기하잖아요. It's a fast-paced world라고 했더니 어디를 보든 사람들이 서두르잖아. Yes, people are in a rush wherever you look. 맞습니다. 딩동댕 해서 in a rush도 알아두세요. In a hurry, in a rush. 자, 그랬더니 바로 세 번째로 연결되네요. In the third photograph, we can see someone is in the swimming pool. 네, 어디에다 물어보던 대답은 똑같아. 그 대답이 뭘까요? 질문은 또 뭘까요? 오케이, 영어로 도전. You have to practice to improve.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You have to practice to improve.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실력이 나아지려면 연습을 해야지. Oh, you know, Jake, people often ask me, John, what's the best way to improve my English ability? Mm-hmm. You have to practice to improve. 맞습니다. 나아지려면 연습하셔야 돼요. Sure. 네, 연습을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 과정을 즐기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결과가 매번마다 훅훅 늘어나니까 정말 그게 즐거움 아니에요. I always tell my students, no, we don't study English. We practice English. That's right. Different. Yeah, we enjoy practicing English. You have to practice to improve. 네,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응 뭐예요? 네, 어디에 물어보든 대답은 똑같아. Because it's true. Yeah.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I ask. 맞습니다. The answer is the same wherever you ask. 어디다 물어보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있는데 그냥 여러분 맛도 안 보고 뱃속에 넣으실 거예요.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천천히 맛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움인데 아휴, 내가 원하는 건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절대로 즐겁지 않고 실력도 나아지잖아요. Mm-hmm. Not gonna improve at all. There you go. You've got to practice. 네, 그러니까 okay. Enjoy practicing. Sure.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우리 존쌤이 즐겁게 연습시켜 주실 거예요. That means we're gonna take a moment to listen to John recap what he have learned today. You know, Jake, I do enjoy listening to the radio every day, 24 hours a day. And uh-huh. I enjoy listening to radio programs from around the world. Well, Giltong told me he had a special antenna, super ultra dynamic antenna. I can listen to even aliens. And I really? Said, I don't know. But he said, no worries. He'll go up on the roof and he'll fix my antenna. Well, I turned the radio on and I gotta tell you, doesn't sound good. Uh-oh. It's terrible. Giltong.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By the way, yeah. You're an alien yourself, right? Yes. You don't have to go that far. That's top secret. Hey! 돌발 팝 퀴즈. 자,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유료 문자예요.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actually means three times. Once, twice. 그 다음엔 요 단어죠, 그렇죠? Three times. 네. 그래서 뒤에 T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 Okay. 한 단어인데요.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난 뒤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What a wonderful world. This is Louis Armstrong.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먼저 Screen English First.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Doesn't sound good. 네, it does not sound good인데 줄이면 Doesn't sound good. 네. 세 번 확인. Doesn't sound good. Doesn't sound good. Doesn't sound good. Jeremy Renner의 목소리도 확인했고요. 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난 라디오를 켰어요. I turned the radio on. 과거니가 turned 하는 드 발음 들려야 됩니다. I turned the radio on. 네, 좋습니다. Who's gonna sing for us? Here she comes. It's Lisa Loeb. So Lover is crying cause the other won't stay. So 네. 자,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패턴 기억나세요? 어디를 가던이라고 할 때는요. Wherever. 그렇죠. Wherever you go. 할 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Sure. 자, 그가 어디를 가던 꼭 문제를 일으켜요.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One more time. He always makes trouble wherever he goes. 여러분은요, you make a difference wherever you go. Okay. 어디를 가던 꼭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hat means we're gonna send you out the door with this song. Yeah, the final tune on the program today we give you Rita Coolidge with We're All Alone. 네, 인생 뭐 다 원래는 혼자 아니겠어요? 또 나눌 땐 더 즐거워지니까 혼자 자신감 가득하고 행복한 그래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난 이건 저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